HBS 기자석.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 사태로 1학기 비대면 수업 개강을 비롯해 다양한 학교 행정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은 2학기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동이 걸린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소통위원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위 논의에 대해 의문점 및 불만 사항도 존재합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이뤄진 소통위원회 회의와 이에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다뤄보고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산 동아대학교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2학기 또한 소수의 실습 수업을 제외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1학기 등록금 환불 문제, 선택적 패스제, 2학기 대면 시험 시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소통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논의에 대해 학우들의 의문점이 제기됐는데요. HBS 기자석, 이 시간엔 본 방송국 김진선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이뤄진 소통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학기엔 등록금 반환 문제, 대면 시험 및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2학기도 이 논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측의 제안으로 소통위원회가 개최돼 위 사안들에 대한 담화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논의 결과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SNS로 매번 업로드가 됐고요. 먼저 이 소통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만큼 어떤 기구인지 궁금해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통위원회는 학교 내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기구입니다. 회의 참석위원은 서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정책위원장, 에리카 총학생회장과 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이 학생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학교위원으로는 서울 캠퍼스 학생처장과 기획처장, 그리고 에리카 캠퍼스 학생처장과 기획처장이 참석하여 총 8명의 인원이 참석위원입니다. 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1차 소통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제1차 소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논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1학기부터 위 주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1학기 수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등록금 환불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학생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특별 장학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논의 내용에 대해 의문점 또한 제기됐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아닌 소통위원회를 통해 겉보기식 소통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에 소통위원회는 근거 규정도 없는 말 그대로 소통만 하는 곳인 거죠. 또 1학기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나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 특별 장학금으로 취지가 변했습니다. 다음 제2차 소통위원회 결과는 어땠나요? 2차 소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 마련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한양대학교 소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2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고통분담 차원의 특별장학금이라는 명분 아래 교무위원과 교직원들의 모금으로 3억 원가량을 마련하고 축제, 세터 등에 책정된 학생활동 경비 7억 원을 활용해 총 10억 원이 가용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계산으로는 학생활동 예산이 재원의 70%를 차지하는데요. 과연 위 재원 분담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결과에 대한 한양대학교 학우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됐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교직원 모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모았다는 결과를 접했는데요. 모금으로 재원을 더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을 재편성해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특별장학금인데 학생 활동 비용이 재원의 7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분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특별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그 재원 마련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의견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8월 7일 학교 측이 제시한 최종 방안에서 위 장학금은 일회성이며 2학기에는 비슷한 논의는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재원에 있어서도 2학기 축제를 비롯한 학생활동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기에 1학기 반환이 아닌 1년 전체에 적용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학우는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왜 제외를 하느냐, 과마다 학교에 낸 등록금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실험실을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교육권에 있어서 침해가 가중된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금에 비례하여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됐었습니다. 네,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뤄지는 학교 상황 속 학생들의 의사가 학사 논의 결과에 적용될 수 있는 영향력이 기존에 비해 미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선 기자는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학기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후에 당장 선거기간에 출마할 후보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학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줄 총학생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학 중인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학교에서 총학생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랑 학교 학생회 소속 1인 기구인 교육정책위원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계속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해서 투표가 무산되는 경우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총학생회 투표에서는 한양대 학우 모두에게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서 꼭 정식 총학생회가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와 같이 총학생회의 부재 속에 교육정책위원회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와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활동과 공동행동의 진행 등의 제약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학생회의 부재로 학생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 그 영향력이 미약해지지 않도록 더 나은 학교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것.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학우 여러분 모두의 한 표 한 표가 진정한 학생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김진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됐습니다. 등록금의 공정성을 세우는 것보다 이미 지불해버린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인가 싶습니다. 또 충분히 목소리를 냈던 학우들이기에 시험이 끝나고 총학생회가 정식 출범한다 해도 과연 소통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에 비하면 훨씬 작다. 저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기권표를 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행정을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소통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언론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HBS 기자석, 이 시간엔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통위원회 회의와 이에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다뤄보고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구본규, 담당의 김미랑이었습니다.